다음 순서로 너리 세상의 부르몹스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 제작사 김효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50, 196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니가 세상의 부르몹스라 이 노래는 시대정신을 훌륭하게 반영한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부르몹스라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의 부름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뜨겁게 안겨오게 합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가 생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굳게 단결되어 끝없이 융성 본용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활을 통하여 누구나 뜨겁게 체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은 시종일관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소중으로 충만된 선율에 의하여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도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일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순차적인 상승 진행과 하강 진행들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있으며 선율 전개의 반복 수법을 적용하여 통속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선율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이야기하는 어조로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친근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소중과 뜨거운 낭만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가사의 사상을 더욱 인상 깊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선율은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유순한 정서, 다정하고 친근하면서도 확신적인 정서로 하여 더욱 인상 깊으며 작품의 사상을 감동 깊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리 세상의 부르몹스라는 소박하면서도 통속적인 음악 형상 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